Hey girl, 이제 너를 보여줘 내게 그만 너의 맘을 want you my girl 항상 망설이는 넌 정말 바보 정말 너는 바보 oh, 말해줘요 왜 넌 모르니 넌 날 모르니 넌 원하는 내 맘 모두 다 가져갔죠 내게 거침없이 떨림없이 your love